이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그다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나 지금 외로워요 알려주겠어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음악이 있어 또 사랑도 있어 세계가 있어 나에게 말해줘 청소년은 대공원 노인들은 양로원 아이들은 유치원 우리들은 이태원 청소년은 대공원 노인들은 양로원 아이들은